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사람들, 네, 조심하십시오.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그런 삶의 태도인데 예배 시간을 잘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리 와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 한 절씩 봉독합시다. 그럼 마지막 절 같이 읽고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이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일곱 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일곱이나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네. 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보윤이를 보면서 네, 24개월입니다. 이거 또 이게 멈췄다가 이게 보인이를 보면서 많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좀 더 이렇게 좀 제대로 이해하는 데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결혼을 빨리 해야 되고 가능하면 애도 빨리 낳는 게 여러분들 신앙에 신상에 좋겠다. 에이, 아닙니까? 아, 정말 여러분 그래요. 그래야지 빨리 엄마 아빠를 더 이해하기도 하고 부모님의 사랑과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거부하지 마세요. 결혼하는 게 막 뭐 구속하고 막 뭔가 이렇게 내가 뭔가 자유로움을 박탈당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안 그래요. 진짜 자유함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여러분들 뭘 안 하고 못 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정말 그 안에서 마음껏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죠. 네, 제대로 믿어봐야 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결혼을 일찍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목사님은 예수님을 좀 못 믿어가지고 결혼을 좀 늦게 한 것 같아요. 더 잘 믿었으면 더 일찍 했을 텐데 오늘 보윤이를 보면서 아,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보고 어떻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지 그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인이가 가끔씩 막 어떤 것에 꽂힙니다. 갑자기 그냥 놀고 있다가 바나나 이러잖아요. 그냥 걔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바나나를 사다 줘야 돼. 먹고 싶다는 거야. 막 다른 과일 막 얘기하고 이미 사놓은 과일 얘기해줘도 잠깐뿐 다시 바나나 이럽니다. 그러면 이제 나가서 사줘야 돼요. 특별히 요즘에 우리 보윤이가 더 꽂힌 게 있습니다. 바나나보다 더 꽂힌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킨더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혹시? 네. 초콜릿 들어있고 거기 위에는 그 장난감이 들어있어가지고 그 장난감도 재밌고 초콜릿도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막 놀고 있다가 그냥 뜬금없이 문맥도 없어요. 그냥 킨더조이 이렇게 하면요. 그때부터 저는 아, 또 가게로 뛰어가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제가 안 나가기 위해서 귀찮잖아. 아빠지만 또 귀찮다. 그리고 보인한테 별로 안 좋아요. 그 막 너무 달고 막 그래가지고 별로 안 좋아. 그래서 그 이렇게 막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막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근데 잠깐 돌렸다가도 다시 킨더조이래요. 그러면 가, 가야 돼요. 밤이 늦어도요? 가야 돼요. 네, 어느 날은 정말 늦었는데 늦게 들어와가지고 좀 놀아주고 있었는데 또 킨더 조이 해가지고 원래 막 헤어지려고 하면 막 울고 그러거든요. 근데 킨더 조이 사오러 갔다 올게 그러면 막 빠이빠이 엄청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해도 무슨 말을 해도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는 거 그것이 이제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얻기까지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더 좋은 게 있어도 그게 안 들어와요. 그게 정말 나를 위해서 해주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지금 관심, 내가 이루고 싶은 거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염려 다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윤이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요즘에 그 뭐죠? 전자책을 하나, 전자책 리더 있잖아요. 이거 아이패드 말고 눈이 이게 책을 보면은 계속 안 좋아서 이렇게 그 일반 책을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그 전자책이 나온 게 있어요. 전자책 리더라고 하죠. 이북 리더. 그거를 샀습니다. 네. 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책을 집어 넣어야 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왜냐면 그 제가 미국 외국 사이트 누크나 저기 아마존에 책을 사놓은 게 있어요. 세일할 때 엄청 세일할 때 사놨는데 그거를 이렇게 다운 받아서 뭐 변환시키고 또 그거 하려면 뭐 프로그램을 깔고 막 이것저것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제가 그거 하느라고 막 그 누크에 있는 회사 사람들과 막 채팅도 하고 그러면서까지 막 그거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문제는 뭐냐면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았어요. 설교도 준비했어야 됐고 그리고 수련회도 앞으로 있잖아요. 청소년부 수련회 있죠. 청소년부 설교해야 되죠. 청년부 수련회 있죠. 청년부 설교 준비해야 되고 또 일부 예배까지 있으니까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은데 나는 이거 전자책 이걸 해야 돼라는 이 생각이 딱 이게 박히니까 사명아 너 설교 준비해야지. 야, 너 수련회 준비해야지. 이거는 그냥 마음속에서 일어나는데 자꾸 묻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거에 꽂혀가지고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결국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가 좀 그렇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윤이나 저나 그렇죠? 그 아빠의 그 딸이죠. 근데 이게 뭐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혹시 이렇게 하고 있진 않은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어떤 소원, 바램 그것에 온통 마음이 뺏겨서 열심히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뭔가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은 안 들어. 그냥 내가 원하는 그거 이루기만을 소원하고 바래서 그냥 나오고 예배하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뭘 말씀하시는지에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혹은 내가 가진 문제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건 안 듣고 그냥 내가 가진 문제 그걸 해결하는 게 중요해.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 바람과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열심을 내고 많이 했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실망하고 낙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까지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내 바램, 내 소원, 내 기대로 가득 차 있을 때는요, 정작 우리를 위하는 진짜 그래서 나를 위해서 얘기하는 그것들을요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런 내 바램, 내 소원, 내 기대들을 자꾸만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채우고자 하시는 거죠. 물론 항상 하나님께서 다 내 소원과 바람을 다 무너뜨리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요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기대하는 거 채워주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기대하는 거 되어진다고 해서 그게 정말 나한테 유익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이니까 킨더조이 하는데 제가 사줍니다 근데 그게 본인한테 유익하지가 않아요. 이빨 다 썼고 별로 안 좋단 말이야. 그래도 본인이 사랑하니까 본인이가 울면 또 막 그 뭐야 목이 부어가지고 열 나고 아플 거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양보해서 사준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뤄준다고 해서 그게 정말 나한테 유익하고 그렇게 축복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했던 거 하나님 다 들어줬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만나보면. 저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을 좀 의심하게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갖는 소원과 바람들이 다 올바르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실 수 없습니다. 본인이가 뭘 요구하면요 그거 다 들어주면 본인이 망해요. 아빠가 봤을 때 들어줄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들어주고 아무리 울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간섭하시죠. 예,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는 게 정상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면은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게 정상이 아니라 갈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게 정상이라고. 이해가 가세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우리 그 14절을 좀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 앞에 있는 이야기,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이야기죠. 보세요 여러분들. 8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7병 이어의 사건이요. 예수님이 떡 7개랑 물고기 2마리로 4천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가 남았던 사건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 지역으로 왔는데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표적을 달라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달라고 막 욕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난 너희들한테 줄 표적 없다. 도대체 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냐 하면서 막 한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건 뒤에 이제 제자들이 다시 떠나는 거예요. 그럼 아마도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떡을 챙겨라, 그 남았던 떡 있잖아, 7광주리 남았던 떡을 챙겨라 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딱 돌아보니까 자기들 수중에 있는 게 떡 한 개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걱정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걱정? 예수님이 우리한테 부탁한 걸 우리가 잊어버렸네? 예수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아, 그 떡, 그 남은 7가지 떡을, 아니 7광주리의 떡 너무 아까운데? 이제 우리 앞으로 우리끼리는 어떡하지? 우리가 배고프고 앞으로 이렇게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하지? 예수님께 혼날 걱정부터, 그리고 그걸 아까워, 남은 떡을 아까워하는 것부터,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못 먹을 것부터 수많은 염려들이 다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실수한 것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결과들 때문에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한테 뭐가 들릴까요? 다른 게 안 들리는 거야.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만났던 그 경험을 이제 교훈 삼아서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제자들은 지금 딴 데 지금 마음을 쏟고 있는 거야. 뭐에? 자기의 실수와 그리고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다가올 수많은 안 좋은 결과들에 온통 마음이 뺏겨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얘기하는데, 누룩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룩은 이스트, 그죠? 빵을 부풀릴 때 쓰는 효소잖아요, 효모잖아요. 네? 작은 걸 넣으면 온 빵이 그냥 확 부풀어 오르는. 세윤이 잘 알지? 해봐서? 아닌가? 아, 빵 너 아닌가? 아무튼 에? 자극을 넣는데 온 밀가루에 전체적으로 빠르게 이렇게 그 전체로 영향을 끼치는 어떤 그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제자들이 뭐라고 듣고 있는지 보세요.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뭐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온 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열받았구나.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저는 보윤이를 보면서 혹은 저를 보면서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내가 뭐에 몰두하고 있으면요 다른 이야기가 안 들리고 뭘 이야기를 해도 그냥 거기에 관련돼서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예가 어디 있습니까? 쉬운 예가 뭐냐면 가끔씩 목사님이 늘 비판하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데 그 기독교인이 장사를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장사하는 그 영업 장소 안에 꼭 이 말씀패를 딱 붙여 놓습니다. 어떤 말씀패요? 그렇죠.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그렇죠. 듣기 좋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그 말씀 구절은 거기다 써먹는 게 아니에요. 그 문맥에서 나오지 않아요. 욥의 욥기에 나오는 문맥 책 이야기인데 욥의 친구들이 정당한 욥을 막 너 회개하라고 넌 잘못해서 지금 하나님께 벌 받는 거라고 막 욥을 막 이렇게 쪼아댑니다. 그리고 그 욥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야. 너 지금 빨리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은 정말 너 보잘 것 없지만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런 얘기거든. 욥을 비난하기 위해 쓴 그 용어란 말이야, 그게. 근데 그 문맥은 그냥 확 그냥 없어져 버리고 내 장사가 잘 돼야 돼. 내가 성공해야 돼. 하나님이 나 축복해야 된다는 그 나의 욕심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의 말씀을 그냥 내 마음대로 갖다가 그냥 붙여넣는 거야, 거기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큐티를 할 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말씀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실수하고 그로 인해서 올 다가올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안 들리고 그냥 그것과 관련해서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해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러한 제자들의 태도가 도대체 어떤 문제인 걸까요? 자,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 이러한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신랄하게 그렇게 책망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동안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막 이렇게 화낸 적이 없어. 잘 따져보면 한 7번 정도로 예수님이 막 뭐라고 하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냐? 귀는 왜 달고 사냐? 눈은 왜 달고 있는 거냐? 하면서 머리는 있는 거냐?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19절 20절 지나서 21절 시작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죠? 왜 이렇게 답답해 하시죠? 에? 도대체 이 제자들이 무슨 큰 그렇게 잘못을 한 겁니까? 이제 분명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떡을 안 챙긴 거 안 챙긴 거 같고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왜 떡을 안 챙겼냐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내 말대로 안 했느냐 그걸 책망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뭘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자기가 실수하고 그로 인해서 다가올 수많은 그 안 좋을 상황들 그걸 걱정하느라고 지금 자기의 실수와 자기가 당면할 그 모든 문제들보다 더 크시고 그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안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해가세요? 제자들의 문제는 그거에 예수님을 안 보고 있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뭐 하고 있어요? 자기만 보고 있는 거야. 자기 실수만 보고 있고 그 실수로 인해서 닥칠 어려운 그 상황들 그것으로 고통당할 자기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문제라고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 바라보는 게 문제라고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왜 너가 실수하는 거, 너가 잘못하는 거, 그리고 네가 닥칠 그 문제들 홀로 왜 염려하고 걱정하냐? 내가 있는데,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네 인생을 다스리고 있는데 지금 너는 뭐하고 있는 거냐? 그거를 지금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15절에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했던 그 상황하고 지금 제자들의 상황하고 뭔가 다른 것 같죠? 얼핏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조심해라 이 얘기랑 너희들 도대체 나를 왜 안 믿냐? 이 얘기랑 뭔가 다른 이야기 같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성경이 짜짓게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제자들의 태도가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그 잘못된 생각과 태도랑 똑같은 겁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자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 그게 뭘까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어떤 태도 마음가짐 그게 뭘까요? 자 위에 맥락에서 위에 본문의 맥락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뭘 구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뭐예요? 아니 그동안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죽은 자를 살렸고 12년 동안 혈류증 앓던 여인을 고쳤고 중풍병자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고 문둥병자를 고쳤고 손 마른 자를 고쳤고 5병 이어로 유대인들을 5천명 이상을 먹였고 7병 이어로 그 뭐야 이방인 4천명 이상을 먹였단 말이에요. 무슨 기적이 더 필요하길래 또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달라고 유대인들이 원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원했던 게 뭐예요? 그게 무슨 표적이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생각 안 나? 나를 인정해주는 축복을 원하는 거란 말이야.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종교성과 내 열심 그걸 인정해주는 하나님, 그걸 축복해주는 하나님, 나를 높여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 이름을 드러나게 해주는 그런 표적을 달라는 거지. 유대인들은 이 종교인들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해하세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한 그걸 인정받는 그런 표적을 나한테 달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요 이런 바리새인들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신앙생활 하나도 안 한 뭐 무슨 예배도 안 드리고 막 뭐 그냥 예수님 가까이 가지도 않았던 그런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그런 이방인들을 찾아가시고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기적을 그들을 위해서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는 거지. 왜 내 신앙을, 내 열심을, 내 진심을 왜 인정해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가세요? 자기가 한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받고자 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헤롯의 누룩은 뭘까요? 헤롯. 여러분 헤롯이 무슨 짓을 했어요? 우리 배웠잖아 앞에서. 헤롯 왕이 뭐를 했죠? 헤롯 왕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야.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쳤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정당하게? 아니? 딸이 요구했지만 그 뭐 때문에 그런가? 자기 체면 때문에. 그렇죠? 잔치를 벌였는데 막 사람들이 이제 귀인들과 막 즐거워하고 있는데 딸이 들어와서 막 현란한 막 야한 춤을 춥니다. 혹해가지고 야 너가 너 나한테 뭐 구하면 내가 이 나라 절반까지도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그 딸이 엄마의 미리 그 밀령을 받고 어떻게 해요? 헤롯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이래요. 그래서 헤롯이 처음에 걱정합니다. 세례 요한 죽이면 뭔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걱정하다가 자기 바라보는 사람들 있잖아 주변에 바라보는 사람들 자기 체면과 자기 영광과 자기 이름 때문에 그래 헤롯 그냥 죽여버려 해가지고 사람 보내서 헤롯 목이 댕가당 잘라집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헤롯을 추종하는 사람은 어떤 것이에요? 종교적인 방법이 아니라 바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으로 세상이 굴러가는 그 방법으로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잘됨을 추구하는 게 바로 헤롯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식으로 나는 그 세속적인 그런 인간들처럼 그렇게 찌질하게 안 해. 나는 거룩하고 나는 특별하고 나는 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 방식으로 나는 할 거야가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면 이 헤롯을 이 세속적인 방법으로 뭐 하나님 그게 중요한 세속에 세상이 굴러가는 방식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거기서 성공하는 게 최고야. 그럼 그걸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돼서 상관없어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헤롯의 누룩이고 이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둘 다 뭡니까 결국?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거야. 나를 보고 있는 거라고. 그럼 이해 가십니까? 내 노력, 내 애씀, 내 잘됨, 내 영광, 내 이름 거기에 온통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어때요? 똑같은 거죠? 그렇죠? 양상만 달라졌지 똑같은 거죠? 동전의 양면인 거죠. 어떻게요? 얘네들도 제자들도 지금 뭐만 보고 있어요? 자기 자신만 보고 있는 거야. 내 실수, 그로 인해서 닥칠 수많은 어려움들 그것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당들도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소망과 기대와 자기 영광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안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19절, 20절 뭐를 언급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같이 보세요. 시작. 내가 떡 다섯 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나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라. 자, 애들아. 너희들이 내가 5병 이하로 유대인 5,000명 이상을 먹이는 걸 보지 않았냐? 그리고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리고도 넘치고도 남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봤지. 그리고 내가 이방 지역에 가서도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떡 7개랑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내가 먹이고 그 먹은 것이 남았다고 그 사건을 봤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왜 나를 신뢰하지 않고 왜 너희들 자신만 보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5병이어 사건과 7병이어 사건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였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는데 생각나세요? 7병이어와 5병이어 사건은 뭘 얘기하는 거였어요? 잘 까먹어주는 게 나한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해도 모르니까. 여러분들 오병이와 칠병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봤을 때 보잘것없는 그것이 예수, 그 보잘것없는 그것으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충만하게 배부르게 하고 채우고 넘치고 남게 하시는 분이 되시냐,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거 있잖아요. 물고기 다섯 두 마리, 뭐 빵 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다 채우고도 남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냐,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병이어도 칠병이어도. 그러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오병이어도 칠병이어든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는 걸까요? 떡을 떼어서 주는 거 뭘 가르쳐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야말로 정말 보잘것없는 겁니다. 십자가야말로 정말 의미가 없는 거야. 내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그냥 어떤 한 범죄자가 죽은 거야. 비참하게 가장 처참하게 죽은 거란 말이야. 나를 위해서 뭔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그냥 죽은 거란 말이야. 내 인생에 어떤 도움 안 주고 그냥 죽은 거라고. 그냥 실패고 그냥 저주고 그냥 멸망이야. 그냥 십자가는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와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십자가, 보잘것없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아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데 그 십자가가 나를 용서한다고요. 내가 이 땅에 엄청난 노력과 애씀과 뭐 그 수고를 해도 노벨상을 받아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십자가가 그걸 나에게 주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가 아무리 못난 짓을 하고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절망 가운데 있어도 그런 나에게 또 다른 기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영광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게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구할 자격이 없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그 잘못이 뭐예요? 죄가 뭐예요? 자신들이 노력하고 애쓰면 당당하게 어떤 축복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어떤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다 쓰레기 같고 아무것도 아닌 거란 말이야.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라고요. 축복을 구할 자격이 전혀 없음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히려 지옥의 심판만이 정당하다는 것. 죄인인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지옥의 심판이 합당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만이 우리를요 이 세상의 헛된 욕심과 헛된 기대와 헛된 바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뭘 해도 내가 가질 수 없는 그것을 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주고 그 모든 영광 내가 이 세상에 뭘 다 갖다 바쳐도 얻을 수 없는 걸 그걸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뭐 더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할 게 없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십자가는요,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절망할 수 없는 이유를 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고 있고, 내가 못나고 내가 잘못하고 그로 인해서 닥칠 수많은 문제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게 결국 나를 망하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내가 만든 그 죽음을 바꾸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만드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을 바꿔서 나에게 부활을 주셨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뭘 실수하고 뭘 잘못하고 못해도 그게 나에게 문제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자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 때문에 넉넉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나를 위해 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제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내가 나를 위해 구할 자격이 없음을 못 봐요. 그게 바리새인들이고 헤롯이고, 내가 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왜냐면 하나님 책임지니까 나를 위해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못 보는 게 지금 제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서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헛된 욕망, 그리고 아니면 내 그 연약함과 내 실패와 내가 못한 것, 나의 못남, 거기에 매여가지고 내 환경 그것만 바라보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눈을 들어서, 나로부터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정말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계심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요,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내가 잘못했고, 내가 실수했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아니라니까. 우리 어려움 겪고 힘든 상황이 펼쳐지면 항상 그런 의심이 들죠. 내가 뭘 잘못했나? 죄를 지었나? 헌금을 안 냈나? 교회를 빠졌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과정은요, 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없는지를, 왜 그분이 가장 소중한지를 확인하고 정말 신뢰하고 믿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잘할 수도 있고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거 보지 마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그 모습,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좋은 직장, 뭐 평안한 그 삶, 나는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도 없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이거 보지 마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그분 앞에서 내가 잘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잘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정말 귀여워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거죠.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못하는 거, 그거 진짜 못하는 거고 잘못하는 거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겠죠. 하지만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서해 주실 수 있고 그것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책망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가 어떤 존재고 내가 너에게 뭘 베풀었는지 넌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으면 좀 보라고 십자가를, 귀가 있으면 좀 들으라고, 좀 기억하라고 십자가를, 제발 좀 깨닫자.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살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요,